밤 널 생각하니였잖아. 이 바이 바이 밤 지나가다 마주쳤잖아. 생각의 모든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. 나만 혼자 그런 거니. Ooh, already 둠바 오 둠바 oh yeah. 아무래도 왠지 내 얘길 듣고 있나 봐. 기분 이상하게도 너를 자꾸 보게 돼. 우연일까 싶음만도 잠깐일 만큼 네가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여. 숨 막히게 아픈 날도 가슴 벅찼던 날도 그대 매일 오늘같이 내 곁에 있었어. 그때마다 늘 느껴지던 너 너에게 너에게 너에게 이 바이 바이 바이 널 생각하니였잖아. 이 바이 바이 바이 우연인 듯 마주쳤잖아. 내 생각에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. 내 맘도 네 맘도 모두 다 익숙한 느낌을 지나 다른 사람일 만큼 그대를 보는 내 얼굴이